미치겠어. 나는 너가 없으면 낡은 로봇처럼 맘이 멈추고 늘 차가워. 우린 뭘 어쩌겠어. 너는 내가 없으면 yeah, yeah. 나랑 똑같이 힘들텐데 뭘 어쩌겠어 우리 yeah. Baby 우리의 따뜻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어. 어떤 누구라도 우리 사이 풀지 못해. Tell me now, I know. Tell me now, I know. 말 좀 해줘 내 안에서. 난 네 마음 안에서 발버둥 치고 있어. 덜컥 겁이 나는 걸. 어쩌겠어. 난 너가 없으면 내 마음 편히게 될 집이 없어. 내 손은 너를 위해 비어 있어. 어찌 보면 조금 어렵겠지만 언제라도 난 여기 서 있어. 편하게 생각해도 돼. Cause I'm yours. Yeah, 밖은 여전히 추워. 시린 코끝은도 우리를 멀리서도 다가서게 하는 추억. 내 맘에 구멍 나면 두 손으로 막아주면 돼. 빈손이라도 내밀어줘 내가 채울게. Tell me now, I know. Tell me now, I know. 말 좀 해줘 내 안에서. 넌 이 마음 안에서 마음 안에서 지고 있어. 지고 있어. 겁이 나는걸. 어쩌겠어. 난 너가 없으면 Cause I'm you.